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제니 음악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의 우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인용해 볼까 해요. 욕심쟁이 빠음은 어느 날 천장으로부터 경천 동지할 제안을 받죠. 즉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그냥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에 빠음은 새벽부터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땅이 줄어듦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욕심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커지기만 합니다. 결국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에야 황급하게 뒤를 되돌아보고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되돌아온 빠음에게 촌장이 말합니다. 정말 장하구려. 참으로 엄청난 땅을 취하셨소.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빠음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에게 돌아간 땅이라곤 겨우 그의 관이 묻힐 반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화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은 어떻게 제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러나 조금만 방향을 틀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또 전쟁과 다툼, 주변에서 들리는 아우성들의 만연한 모습. 너무 멀리가 아니어도 내 자신의 욕심을 가장 가까운 나의 사람들에게 투영시켜서 생기는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은 어쩌면 내가 직면한 코앞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왠지 갑자기 침울해지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고 너무 욕심내지 않기. 오늘의 첫 번째 곡 보내드립니다. 사이먼 앤 가펑컬의 엘 콘도 파사. my feet.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이 지금 들으신 거군요. 지난 수요일 수다방에 이강연 씨가 출연하셨을 때 마지막에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시간 관계상의 이유로 다 나가지 못해서 아쉬움에 오늘의 오프닝 곡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란 무겁고 거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톨스토이 우화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와 비슷한 이야기가 불경 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불경의 이야기를 참고했는지는 잘 몰라도 주인공이 한 평이라도 더 취하기 위해 길을 쓰고 나아간 것도 똑같고 깜짝 놀라 사력을 다해서 다시 되돌아온 것도 동일하고요. 다시 돌아온 귀환 즉시 불교의 계기 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불경 속의 주인공은 톨스토이 마음과 한 가지 면에서 좀 다른데 그는 죽기 직전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를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러나 돌아간 땅 역시 반평의 무덤뿐이었다는 점은 빠음과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글쎄 제가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곡 보내드릴게요. 엔드라데이가 부릅니다. 2016년 배너를 리메이크했죠. 배너 OST The Only Way Out. If you could look inside my life and use my eyes, would you pity me? Would you see the desperate nights and all the lies that brought me to my knees? I keep thinking that I have to make you fall the way I fell from your betrayal to bring me peace of mind. I won't let you move along, just walk away and wear a cape like you're some hero. I can't hear love cause we're at war and revenge is so loud and the drums are so proud. But oh, I'm in a cage and now I hear mercy say I'm here. The drums are so proud, but I'm still in a cage, and I hear mercy say now, it's the only way out. I used to hear my father say, counter play ends in defeat. I said I'd never be that way. Tried to make you pay, cause it would cost me. But you owe me so much more than what you gave. Today is, I guess, every story twists. People tell me let it go. The drums are so proud, but oh, I'm in a cage, and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아이디 썰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국에서 음악 카페를 잘 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매일은 아니지만 1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답니다. 듣고 있으면 멀리 있는 친구가 정말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우물한 개구리같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들으면 잠시 여행 가는 느낌이랄까? 이색적이에요. 중국 이야기, 또 여러 나라의 소개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접 경험도 해보고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답니다. 정말 더웠던 이번 여름이 이제는 끝자락을 보이네요. 이번 여름은 업무에 개인적인 일까지 겹쳐서 바빴는데 아이들 방학에 날씨까지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든 여름이었어요. 지난주 초등 개학도 하고 날씨도 차츰 바뀌고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아요. 아, 오전에 차 한잔 하며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겼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여름을 향해 가나요? 매번 친구가 한국에 오면 만나는데 언젠가는 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꼭 그런 날이 오겠죠? 제니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방송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사연이 왔어요. 아, 한국에서 사연이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바우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의미가 없어서 다음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해드릴게요. 편지 내용으로 보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아이디 썰렁님께는 음악 선물로 오늘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 화요일에 함께했던 화요일에 떠나는 세계로 음악여행 홍성임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감을 하고요. 오늘부터는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썰렁님께 보내드리는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 들으시고요. 저는 오늘의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외로울 때와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만약 항상 서러울 때야 내가 눈물이 되리. 걸을 때 내가 너의 동굴이 되리. 오호 허전하고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시간입니다. 화요일 코너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하셨던 홍성임 선생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시간으로 저희와 인사하시고 오늘은 새로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로나마 네. 인사 전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네. 네, 오늘부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악을 같이 함께 들으면서 네. 예,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네. 예, 이렇게 리디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이 새로운 또 노래와 또 새로운 선생님 모시고 저희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날 건데 첫 시간이라 그런지 약간 긴장되고 설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곡 먼저 듣고 오늘은 마음을 약간 추스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네네. 어떤 곡 오늘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께 첫 번째 소개할 곡은 네네. Dance Dance라는 곡인데요. 제목이? 네, 예, 휴, 팀 휴의 곡인데, 네네. 예, 간단히 이분을 소개하면은 이분은 네. 원래 싱어송 그 우리 50 리더였었어요. 아. 그랬는데, 예, 노래도 하면서 작곡도 하고 이러신 분이셨는데, 네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네. 영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아. 예, 지금은 목회자로서 음악가로서, 네네. 예, 함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현직 젊은 목사님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댄스 댄스라는 곡을 지금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네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네네. 이 예배의 최고의 극치가 뭐냐 해서 예배 50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소개하면서 네. 그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가면서 그 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진하게 그 춤추던 모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예배의 극치다. 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춤추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래서 댄스 댄스를 첫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물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알고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참 극치의 워십이 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왜 다윗이 옆에서 비난했던 아내처럼 그렇죠. 그런 또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람마다 예, 입장이 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어린아이니까 네네. 그런 예, 자세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추천해 주신 곡 댄스 댄스. 네. 곡 듣고 왔는데요. 댄스 댄스. 되게 뭐라고 자유로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네. 예, 뭐 아주 경건한 예배에서 네네. 하기는 어렵지만 젊은이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네.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춤추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네, 발이 들썩들썩 하는데 몸이 안 떠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기쁨에 충만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감사하고 네. 찬양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몸이 몸으로 같이 찬양하는 예. 네네, 댄스 댄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곡 기대되는데요. 예, 네. 그 다음 곡은 What Color Is the Wind라는 네네. 아이리쉬 그 폭송이에요. 아, 그래요? 미녀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 노래도 아이리쉬 그 크리스찬 음악가죠. 네. 유명한. 근데 영국에서 많이 유명해요. 네. 마릴라 네스라는 아주 크리스찬 싱어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네네. 이분이 아이리쉬의 폭송을 이렇게 자기가 또 자기 앨범에 네네. 집어넣은 게 있어서 제가 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아이리쉬 음악을 그 전에 접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또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네네. 네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한번 듣고 올까요, 그러면? 네네. 네. What color is the wind? What color is the wind? Is it yellow, red or blue? When he's playing with my hair, does he do the same to you? When he's dying, does his color fade? Is a gentle breeze a lighter shade, just like his friend? Feels blue to me when the blackbird starts to sing. Do the flowers hear him too? When he's pouring out his heart, tell me, what do roses do? Do they cast their scent upon? Love is always gold. Blowing low, 있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이게 뭐 가사를 물론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이 참 서정적인 느낌이다. 음색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네. 이 마릴라는 아이리시의 우리 유명한 가수 중에 나나무스크. 예, 그분. 처럼 아주 맑은 음색을 갖고 계세요. 네네. 이 음색으로 아이리시의 민요를 노래하니까 그 서정적인 게 그림처럼 이렇게 네네. 펼쳐지죠.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 아빠와 어린아이 가 같이 네네. 그 자녀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빠한테 물어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네. 제가 예, 설명을 해드리면 What color is the wind 하죠. 네네.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바람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가 예, 아이가 그러면서 옐로우인가요? 노란색인가요? 레드인가요? 붉은색? 아니면 블루인가요? 자, when he's playing with my hair, 여기서 he는 바람을 나타내죠. 네. 바람이 내 머리를 막 건드리면서 놀아요. 그럴 때는 does he do the same to you? 아빠한테도 그렇게 놀아줘요, 바람이. 또 when he's dying, does his color fade? 이 바람이 불다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바람의 색깔도 같이 사라지나요? Is your gentle breeze a lighter shade? 그 부드러운 살랑살랑 되는 그런 바람은 가벼운 그림자인가요? Just like his friend the sea. 그 바람의 친구인 바다인 것처럼 The wind feels blow to me. 나한테는요. 그 바람은 바다처럼. 예, 바람의 친구인 바다처럼 블루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 되게 순수하고 동화책을 한 편 이렇게 쫙 읽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해주면서도 행복하게 해주고 네, 네. 또 아빠와 이건 딸아이일 것 같죠? 딸아이가 나누는 그 예, 다정한 그 그림이 그려지죠. 네네. 아 이건 저희 아이들하고도 한번 같이 꼭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들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네, 함께 네. 예, 아이들과 이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네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설명을 듣고 들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네. 다음 곡은 미리 좀 설명해 주시면 설명 듣고 저희가 이 노래를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음 곡은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사실은 찬송가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외국에서 찬송가를 부르시면은 네. 우리나라 찬송가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틀리나요? 예, 느낌이 틀려요. 왜냐면은 영어라서 그런가? 아, 영어라서도 그러고요. 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정서와 또 하나님께 접근하는 네.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외국 그런가요? 분들하고 한국 분들은요.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홀리하고 아주 격식을 갖춘 그런 예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서양은 저는 뭐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뭐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정서 자체가 God 안에서 프리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내가 슬플 때는 슬프다고 얘기하고 예, 내가 외로울 때는 하나님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 같군요. 예. 다윗의 그렇죠. 시 같은 그런 찬양인가 봐요. 지금 들을 게. 네. 그래서 이게 좀 틀리게 들리실 네. 거예요. 네. 이 곡을 노래한 번은 T. Graham Brown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빌보드 차트에도 싱글곡이 20개나 올랐고 3번 넘버원에 오르기도 하셨고요. 이분 특집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 그 차트에도 두 번이나 넘버원으로 오르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음악가고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곡은 또 제게는 굉장히 추억이 있는 곡인데, 네.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훈련받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영어로, 저와 영어 공부를 좀 하셨었는데, 네네, 영어로 네. 공부하시고는 네. 이거를 많이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한번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 1절만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네. 제목이 일단 뭔가요? 예, 제목은 Old Rugged Cross인데요. 예. 아주 오래된 Rugged가 뭐예요? 다 이렇게 낡아서 네네. 좀 너덜너덜하고 그런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네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예. 첫 가사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On a hill far away. 멀리의 언덕에 stood on old rugged cross. 아주 오래된 그 울퉁불퉁한 거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네.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Suffering, 고난이죠. 네. 고난과 shame,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네. Emblem 하면 상징이라는 네. 뜻이에요. And I love that old cross. 나는 그 오래된 십자가 사랑합니다. Where, 거기에서 the dearest, 가장 소중하고 And best, 가장 최고의, 예, 가장 좋은 그 분이 For a world of lost sinners, 잃어버린 죄인들의 세계를 위해서 was slain, 살해당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So, 그래서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나는 그 오래된 거친 십자가를 가슴에 품겠습니다.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마침내 내가 나의 트로피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렇죠. 네, 네. 예.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나는 그 오래된 거친 십자가를 붙잡을 거예요. 꼭 붙들 거예요. 네. 끝까지.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언젠가 그것을 왕관과 바꿀 거예요. 네. 우리는 천국 가면은 크라운을 쓰게 된다고 네, 이렇게 네. 얘기하죠.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그 오래된 거친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항상 진실할 것입니다. It's shame and reproach gladly bear. 그 부끄러움과 그 치욕이 기꺼이 내가 지겠다는 얘기죠. 부담하겠다는 담당하겠다. 얘기죠. 네. Then 그러면 he will call me someday. 그가 어느 날 나를 부를 거예요. To my home far away. 멀리 있는 나의 집으로. Heaven이죠. 천국이죠. 네네. Where his glory forever I will share. 거기에서 그의 영광을 영원히 내가 함께 같이 누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후렴이 네네. 예 똑같은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정말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인지 네네. 예 아름다움의 극치는 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정말 모든 선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곡을 한번 들어주시면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느낌 그대로 바로 네. 곡 들어볼까요? 네네. 네. Trophies at last I lay down. 부터 티그레인 브라운의 On Old Rugged Cross.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사하고 목소리하고 이렇게 참 잘, 앞에 곡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너무 가슴 찡한, 묵직한 감동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네. 네네, 너무 가슴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기도 하면서, 저 하늘이 떠오르는 천국이 그렇죠. 그려지는 약간 예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면 참 행복하죠. 네네 너무 참 좋은 곡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충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음악의 지금 화음 시간에 음악의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죠 저희가. 네, 네. 바뀌었습니다. 네네 뭐 어떤 노래도 저희가 괜찮은 코너인데 그 중에 또 한 코너만큼은 저희들이 또 뭐 믿지 않는 분이나 믿는 분이나 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뭐 가사가 좋은 노래나 아니면 찬양을 같이 나누고 싶은 시간으로 준비가 됐는데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마지막 곡 소개시켜드릴 시간이네요. 예, 마지막 곡은 한국에서 돌아온 일지매라는 MBC에서 방영됐던 네네. 수목 드라마인데요. 아. 여기 OST로 사용되어서 더 유명해진 네. 그런 곡이에요. 사실은 이 곡을 부르신 가수는 네. 목사님이세요. 아, 여자분이신데. 그러세요? 예,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이시죠. 지금도 압구정에서 한 카페? 네. 예, 그런 클럽을 완전히 빌려서 네. 예배 장소로 만들어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워십을 하는데 정말 찬양과 뭐 이렇게 춤과 네네. 이런 거로 워십을 하는 그런 예배를 네네.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분이신데요. 네네. 배송희 목사님이세요. 네네. 그렇지만 이 곡은 타이틀은 내가 꿈꾸는 그곳은인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OST로 더 유명해서 네네. 일반 예,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던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 배송희 목사님의 내가 네. 꿈꾸는 그곳은 네, 들으시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리디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내가 꿈꾸는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허군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나의 귀에 속삭여주어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춤추는 곳 정다운 그의 팔에 안기어 마음껏 웃어댈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귀에 속삭여 새겨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 오늘 처음 함께한 화요일에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어떠셨어요? 각 요일마다 가지고 있는 코너의 성격이 있는데 이번 화요일 코너는 저희들이 가스펠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가사가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였습니다. 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는 글렌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에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또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화 쉬리 OST로 더 유명해진 곡이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I dream of you. someday it will come true. I dream of you.